입술에 맺힌 그 question mark 내 열린 문 눈이 부신 truth 마법 같아 별 사이 흐른 feel 낯선 time me Your eyes are beautiful baby 내가 쓰는 voice 이건 없이 love 묘한 something 태어날 수가 없지 body 비추는 빛 이 밤에 영원히 지게 위 You and me 두 눈을 감아 Focus 그려봐 fairytale 환상 속에 춤을 내가 떠비는 눈 반짝이는 뉴스 넘친 부담 친구가 더 좋지 그게 더 재밌지 My life so beautiful me 날 노래는 voice 친구 혹은 love 묘한 something